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교독하십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산의 구속사적 교훈. 변화산의 구속사적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의 구속사적 교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명 변화산의 사건이죠. 우리가 이곳 늘푸른 동산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히 사는 변화의 역사, 이 영생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세 제자 앞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변화산의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뽑힌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뽑힌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 첫 번째 교훈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이 변화산 사건 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친히 예고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말씀하셨죠. 내가 죽어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처음 공개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셔야 한다는 이 사실에 심히 떨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엿새가 지난 7일째 되던 날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죽으셔야 한다는 예수님이 7일째 되던 날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열두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만을 뽑아서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 이들에게 직접 변화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본인이 변화된 모습을 이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본문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죽지 않을 몸, 영원히 존재하는 몸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와 같이 변화의 영광은 아무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듣고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부활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자라야 예수님께 뽑혀서 함께 변화산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자 절대 변화의 영광을 목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시간 새벽을 깨어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부활의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는 특별한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의 교훈 두 번째입니다. 바로 변화의 영광에만 안주하지 말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이 영광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변화의 영광을 체험한 것에만 안주하지 말고 변화의 영광을 목격했다면 산 아래로 내려가서 이 영광을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히 뽑힌 새 제자였지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영광의 모습에만 심취한 나머지 본인들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죠. 변화의 영광을 목격했다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본인의 사명을 잊고 말았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히려 이 산에서 초막 셋을 짓고 편하게 눌러 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산 아래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변화의 영광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려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전하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변화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 변화의 영광을 증거해야 할 사명, 이 사명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망각하고 말았다. 산 아래에 있는 아홉 제자들에게도 또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이 영광을 전해야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만 변화 체험하면 되지. 나만 높은 산에 오라 예수님과 있으면 되지. 산 밑에 아홉 제자들도 생각지 않고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지 않는 모습. 이 시간 2015년의 절반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이 높은 산에 올라서 내가 받은 변화의 말씀, 변화의 영광에만 도취되어 왔지. 이것을 전하기 위해 산 아래로 저 밑바닥까지 과감히 내려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9회 구속사 성경 세미나는 저와 여러분이 과감히 산 아래로 내려가서 아직도 변화의 세계를 맛보지 못한 아홉 제자들에게, 내 구역 식구들에게 이 영광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연합의 세미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번 세미나는 세상 저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변화, 영생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변화산의 영광을 전하는 두 배 부흥의 세미나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산의 사명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예수님께 특별히 뽑혀서 변화의 영광을 체험하는 놀라운 자리에 와 있었지만 그들은 그 변화의 세계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더 심각한 사실이죠. 특별히 뽑아서 변화의 영광을 보여줬는데 그 변화의 영광, 그 세계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변화의 주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세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 외에 모세도 보였고 엘리야도 보였다는 사실이죠. 본문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초막 셋을 지읍시다 그랬어요. 지으려면 하나를 지어야죠. 예수님을 위해서. 왜 세 개를 짓습니까? 예수님뿐 아니라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모세도 엘리야도 함께 마음에 두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의 초점이 흐려진 모습이죠. 그리고 이때 하늘에서는 이 세 제자에게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주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야, 변화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겠어요. 모세의 말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왔다고 엘리야의 말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만 집중하라. 그리고는 본문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왔으면 변화의 주체 예수님만 봐야지 왜 모세가 보이고 왜 엘리야가 보이냐 이거예요. 이 시간 변화산에 오른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모세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엘리야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뿐 아니라 모세도 함께 보이고 엘리야도 함께 보인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의 신앙을 외치는 우리의 그 신앙이 다 초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의 초점에 우리가 마음을 꽂아야 되는데 여러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변화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고 체험했는데 모두가 이 변화 영생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구는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말씀받고 똑같이 영생 변화를 부르짖는데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변화 영생을 말해놓고서는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변화 영생, 구속사의 말씀, 목표, 깃발은 하나인데 왜 여러 가지를 바라보고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이 변화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은 이 변화산의 사건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랬어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누가는 변화산의 사건을 특별히 기도의 관점으로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변화를 목격하러 올라간 게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변화되신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변화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 다시 보시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먼저 변화되고 그 다음 옷이 씌어졌다 그랬어요. 변화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용모가 변화되었다 무엇입니까? 내면의 변화가 먼저라는 거예요. 속사람의 변화가 먼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리고 나서 옷이 씌어졌다.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 외부의 변화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내면의 변화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소가지, 미움, 다툼, 어둠, 시기, 그 죄악의 마음에는 신경 쓰지 않고 내 육신 덩어리만 변화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용모,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옷은 씌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결국 우리의 육신까지 변화되는 그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다고 누가복음은 밝히고 있죠.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원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변화를 목격했는데 왜 예수님 외에 모세 엘리야를 함께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변화의 영광 앞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변화의 영광을 바라보다가 옆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다 초점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변화를 체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이렇게 졸고 있을 때 산 밑에 있던 아홉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산 위에 있었던 세 제자도 기도하지 않았고 산 밑에 있었던 아홉 제자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평소에 믿지 못했던 그의 동생들도 순간 성령을 받아서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들의 연합의 기도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흩어진 마음을 모아 변화 영생을 전하는 이 구속사 세미나를 위해서 또 서로의 연합을 위해서 또 말씀의 두 배 부흥을 위해서 합심하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초점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되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도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7일 앞으로 다가온 세미나를 외치기 전에 마음을 모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각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알고 있는 변화 영생을 외칠 게 아니라 그 생각과 초점을 하나로 모으는 기도를 외쳐야 할 때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7월 새벽 예배 이 마지막 날을 통해서 오직 성령님만이 이곳 늘 푸른 동산 교회를 장악하고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변화 영생을 운운하는 우리의 눈에서 이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말씀, 구속의 은총만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찬송하시고 변화산의 승리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255장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